황해남도 은율군 금산포 노동자구 142민반에서 살고 있는 리모열 할머니가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100살 장수자에게 은정 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었습니다.